난 다가갈 자격조차 없어. 날 사랑하지만 내겐 마음을 내어줄 여유도 없어. 매일을 힘겹게 살고 하루가 버거워 울고 난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어. Missing you. 따뜻한 말도 못해. I'm missing you. 이렇게 밀어낼 내겐 가진 건 심장뿐 못난 놈이라. 참고 있어 내겐 눈물도 샀지야. 널 바라볼 자격조차 없어. 날 바라보지 마. 알아, 너 있는 그곳에 내 맘이 있어. 숨결이 다 거리에 언제나 같은 자리에. 난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어. Missing you. 따뜻한 말도 못해. I'm missing you. 감히 바랄 수도 없어. 미라.